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긴급기사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특검이 원래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2심 법원의 냉정한 자세를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1심 판결은 와이칼라, 특히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도운 재벌의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과거 사법부와의 결별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더는 재벌의 위법 행위에 약한 처벌만 내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를 바라던 검찰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디펜딩 챔피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꺾고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US 뱅크 스테디움에서 열린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제52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를 41대 33으로 제압했습니다. 13년 만에 뉴잉글랜드를 슈퍼볼 무대에서 다시 만난 필라델피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딛고 2005년에 복수와 함께 창단 첫 슈퍼볼 우승에 감격을 맛봤습니다. 반면 지난해 슈퍼볼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일궈낸 뉴잉글랜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보유한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인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필라델피아의 돌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통산 여덟 번째 슈퍼볼에 나선 뉴 잉글랜드의 스타 쿼터백 탐 브레이디도 이번에는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슈퍼볼 MVP에는 필라델피아의 쿼터백 닐 폴스가 선정됐습니다. 백업 쿼터백의 기적을 일궈낸 폴스는 3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373야드 전진을 끌어내면서 브레이디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매매 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연말 정산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 이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900명에 불과하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법원은 IRS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절세 요령을 알려주는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과 8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한국일보, 라디오서울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세미나는 내일 저녁 6시에는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그리고 오는 8일 저녁 6시에는 애나하임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보고 규정과 세제개혁 영향,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1031 익스체인지의 텍스 베네핏, 절세 요령 등을 다루는 이 세미나에는 조한욱, 필립슨, 프랭크 백 CPA와 리차드 명 AGM 대표가 나와 설명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www.kacpa.org으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오는 16일 설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은행 고객들에 한해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B뱅크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뱅크오브홉은 내일부터 16일까지, 오픈뱅크는 8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유니티뱅크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대해서 액수의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의 송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US 메트로뱅크는 오늘부터 17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송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11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정현호입니다.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형제의 나라 터키와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스를 간대요. 와,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겠는데 터키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며?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의 초대 일곱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신비한 카바도키아, 그리고 에페소, 석화석 온천이 유명한 파묵갈레,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야. 특별히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준비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언제 떠난대? 3월 21일 출발이래요. 213-385-1000 타이어의 절대 강자,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타이어스 포 유 대 세일. 금호 타이어는 물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유명 브랜드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 시 윌 얼라이먼트 공짜. 타이어 얼라이먼트 브레이크 샵, 최고의 품질, 확실한 워런티, 에어컨 점검과 수리도 최저 가격 보장.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타이어스 포유는 오렌지 돌프길 비치에서 한 블록 동쪽 스탠턴 신호등지나 100m 지점 714-523-5300 714-523-5300.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스 포유.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전하는 피부의 기적. 한국 고운 세상 피부과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기 아그네스가 단시간 내에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술 없이 미세침으로 눈 밑 지방 축소, 타운 내 유일한 이중턱 축소,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윌셔와 윈저 코너 213-264-1146, 264-1146.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피부의 기적을 만나세요.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힐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연기 생활 60년 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준 귀생당 후코이단. 후코이단 구입 시 귀생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후코이단 함량이 300mg이나 들어있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귀생당 후코이단 신구가 적극 추천합니다.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니네가 연어정자를 알아? 연어정자로 만든 파월 DNA. 남자에게 짱이야. 여자에게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0-6789. 젊어지는데 짱이야. 피부에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0-6789. 궁금하면 전화해. 13-660-6789. 김 사장, 고맙네. 저도요. 연어정자의 파월 DNA. 13-660-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주름 없는 깨끗한 피부, 탄력 있고 윤기 흐르는 내 얼굴. 모든 기능이 더 강화된 2018년 신제품 에그스템셀 프리미엄 S.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새해에는 얼굴에 힘 좀 주고 살아요. 셀리온. 이영돈, 김현지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시작합니다. Righteous Brothers가 부릅니다. Unchained Melody. 네, Unchained Melody 전해드렸고요. 주말,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저희는 여름 날씨를 보았다. 네, 여름이었다. 한낮의 기온이 80도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런 날씨였다. 여름 날씨였어요. 여름입니다. 예. 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고기압 쓰레기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오늘은 70도대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뭐 구름의 양도 많아지고요. 오늘과 내일은 이런 온화한 날씨 보이다가 수요일과 목요일, 즉 2월 7, 8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80도대로 넘어갑니다.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다시 금요일부터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한 주간 날씨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아쉽네요. 수 있겠네요. 이제 봄이 시작이니까, 그렇죠? 하와이 지역은 넓게 펼쳐져 있는 강우전선 세력으로 인해서 여전히 비구름 영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곳에 따라서 집중호우 내리면서 호우주의보 발령된 상태고요. 하와이는 오늘날 최고 80도, 밤치 68도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줄기 가늘어지면서 목요일 정도부터 다시금 맑은 하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LA 67도, 얼바인 65도, 9시 15분 막 되고 있는 호놀룰루는 73도입니다.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번 노스 방면 게티 센터 드라이브에서 멀홀랜드 드라이브 구간 공사로 인해서 오른쪽 차선 차단되어 있습니다. 공사 구간 지나실 때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405번 사우스 방면 윌셔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중앙선 차단되어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10번 웨스트 방면 101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차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지점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요다의 Go for Gold Sale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토요다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세요. 바이어 토요다.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해서요. 토요다 제공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형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전문 최고의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변호사, 보약 중에 보약 원기 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에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갑자기 상을 당하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가주장애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시간에 큰 나무가 되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가주장의사가 다우니 본사와 LA 한인타운 그리고 가디나에서도 교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교민사회의 장래문화를 선도하는 가주장의사가 정직과 믿음으로 고인과 유족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연락은 562-622-9394 가주장의사. 서울 메디칼 그룹 5스타 달성 100점 만점에 100점 최고 점수 최고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전문의 리퍼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칼 그룹이 가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바꾸고 싶으시죠? 1년 내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13-212-0055 213-212-0055 지금 천호식품 녹용홍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척 견여거든요. 아버지가 만날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좋다는 건 다 가져와 가지고 오늘은 천호식품에서 만든 녹용홍삼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아버지 몸에 딱 맞을 것 같고 꼭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쭉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 손발이 차던 것도 뜨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야 희한한 부분을 가져왔다. 진짜 내 몸에 딱 맞는데 나한테 고맙다. 천호식품 녹용홍삼을 엄마가 먹으래서 꾸준히 먹었는데요. 학교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해도 전에만큼 피곤하지가 않고요. 키가 갑자기 좀 많이 컸어요. 소중한 분들께는 꼭 천호식품 녹용홍삼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213-385 천호. 여보 또 그래? 또 그러네. 과장님 또 그래요? 콕콕 찌르네. 나 또 그래? 아파? 뭐요? 수서? 문제는 손상된 위점막. 오키나와 제도아리 유효 성분이 빠르게 위장 점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위벽을 보호합니다. 제도아리로 위장을 건강하게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위장은 건강하리 오키나와 제도아리. 문의 전화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위산 과다 위산 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민족 명절 설 특선 마이코백화점에서 고국 통신을 운영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분께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LA 갈비, 한우 갈비, 한우 등심, 영광 법정포 연잎 굴비, 완동 활전복 전통 한과 대하 선물 세트, 황금 박대 세트, 과일 선물 세트. 한국의 부모님 댁에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전화로 지금 신청하세요. 마이코 백화점 LA 323-734-1234 구엔다팝 714-690-1234. 무술년에는 무효뜨시고 술술 풀리는 2018년 되세요. 인산힐링에서 신년 대박 공짜 선물 드립니다. 60불 구입 시 건강 한방차 두 박스, 행복 가득 100불 구입 시 소화에 좋은 오미실 공짜, 소원 성취 200불 구입 시 당뇨 고혈압에 좋은 여주 양파즙 공짜, 문수 대통 300불 구입 시 신장과 정력에 좋은 오미자 진액 공짜, 승승장구 400불 구입 시 빚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는 무엿이 공짜, 장수 만세. 사장님 이거 다 주는 거 맞아요? 당근이지. 2018년도 건강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1시 21분 막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위치한 곳입니다.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틴 조 대표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너무 좋은 진주 목걸이 상품으로 내주셔서 예, 네. 받으신 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저는 뭐 우리 또 크리스티 조 대표님 성격을 좀 아는데 좋은 거 주셨더라고요. 아. 네. 나중에 흉 안 잡히려고. 네, 이제 그런 네. 거를 싫어하세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물건, 그러니까 가성비 쪽에서 볼 때 아유 내가 그냥 CC에서 사길 잘했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쭉 해오셨고 CC 다이아몬드가 몇 년 되셨습니까? 이 보석과 함께 하신 게 25년이에요 올해가. 와, 거기에 모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바쳤군요. 네, 지금도 물론 청춘이신데. 아, 아닙니다. 근데 CC 다이아몬드는 원래 이렇게 잘 세일 안 하시잖아요. 워낙에 이제 가격 자체를 좋게 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높게 측정은 안 하고요. 네네. 왜냐면 손님이 먼저 아시니까. 예, 그거는. 네. 예. 아니 근데 이번에 딱 열흘간 전품목 50% 파격 세일한다라는 게 나왔을 때 좀 저희도 네. 이번에 그럼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기회실 거예요. 예. 오늘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열흘만 아,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 예, 예. 아, 발렌타인스데이가 예. 있으니까요. 발렌타인스데이. 네. 오늘부터 14일까지요. 네. 딱 열흘간. 네. 어. 오늘이 6일인가요? 오늘 5일이요. 5일. 예. 예. 열흘이죠. 오늘 포함해서. 네. 그러면 이제 10일하고 11일이 토일인데 네. 이때도 문 여시나요? 네, 예, 거기는 일주일 내내 열어요. 아, 코리아타운 플라자 네. 자체. 자체가 네. 1년에 4번밖에 안 닫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50% 전품목 파격 세일 할 때 네. 계속 물건을 막 들여오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중에 이제 딱 정해놓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 종류의 보석을 이렇게 해 주시나요, 네. 이번에? 저 갖고 있는 전품목. 전품목이에요? 예, 전품목을, 그러니까 순금 빼고요. 순금만 빼고. 예, 예, 그거 네. 빼고 전품목은 전부 50% 세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석에 파인 주얼리인데 다이아는 물론이고 뭐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네. 제이드, 그러니까 비치라 그러는 예, 거. 예, 예. 오팔, 뭐 그 외에 금 제품 요즘 유행하는 거 로즈골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로즈골드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 트렌드인데 가늘게 뭐 반지 여러 개 끼고 목걸이도 가늘게 하고 그런 거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은 진짜 좋은 선물이 되시리라고 믿어요. 아, 그렇군요. 50%로 네. 디스카운트 해주셔서. 네. 다. 네. 예. 그런데 14일 발렌타인스데이 당일까지만. 네. 그렇죠? 그 당일까지만. 네. 이야, 정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 다이아,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비치, 오팔 뭐부터 해서 로즈골드까지 해주신다 그랬는데 순금하고 로즈골드는 뭐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순금은 그러니까 99.9%가 골드고요. 네, 네. 그다음에 18K라는 거는 75%가 순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14K는 58.5%. 아, 그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이 금이 덜 들어간 거는 조금 더 싸죠. 네. 예. 로즈골드는 색깔을 입히는 건가요? 색깔을 골드에다가? 이 로즈골드 색, 구리색 같잖아요. 그 구리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색을 만든 거죠. 아, 그게 예. 그렇게 들어가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색이 이뻐요. 되죠? 이뻐요. 변하지도 않고. 네. 예. 동양 분들한테 의외로 잘 어울려요. 로즈골드가. 예. 우리 노란 피부에. 피부 톤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또 마침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로즈골드 쪽이. 그렇죠. 한 몇 년 됐어요. 로즈골드로 된 거 뭐 반지,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다 있으신 거죠? 다 있죠. 예. 저는 신제품이 많아요. 새로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예. 한 4년 전에 만들기 시작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예. 요즘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CC 다이아몬드. 코리아타운 플라자 어디에 있나요? 거기 워낙에 커서 플라자가. 3층에 있어요. 321호. 예. 네. 에스컬레이터 내리면 바로 왼쪽에. 아, 네.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그 분수대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고 3층. 다시 딱 올라가면 바로 왼쪽으로 왼쪽에. 고개를 돌리면 거기 시스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네. 야, 네. 거기 가면 14일까지는 전품목 50% 세일. 순금만 빼놓고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순금은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네.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죠. 그건 50% 하면은 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 가시죠. 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 하지만 나머지 이제 보석들은 전부 다 이제 50%.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현주 씨 같은 경우도 네. 왜 결혼 반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결혼 반지는 보통 이제 다이아를 많이들 요즘도 하세요? 어떠세요? 예물 반지로. 예물 반지로. 그렇죠. 결혼 반지는 거의 다 다이아로 하시고, 뭐 외국의 경우는 그 뭐 루비나 사파이어 이런 거, 왜 영국 왕세자비 네. 뭐 사파이어 링 그거 이렇게. 그러게요. 예, 다이아나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거. 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분들이 아, 하시는 거는. 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 그것도 비싼 건가요, 혹시?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그 급이 좋은 거겠죠. 이게 저희는 다이아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아가 제일 비싸긴 하죠. 네. 근데 유세 그 보석도 루비나 사파이어도 질이 좋은 거는 다이아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같은 크기로 봤을 때. 아,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그거 한 다음에 잘 안 끼고 다니잖아요. 예물 반지는 보통. 안 그래요. 요즘 아, 분들은 옛날 분들은 이거를 또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까 봐 네. 이렇게 감춰놓고 아끼고. 보관하고 왜 안 끼시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결혼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꼭 끼고 다니더라고요. 예물반지를. 좀 디자인이 좀 달라졌나요? 디자인이 좀 낮아졌어요. 이렇게 높이가. 아. 그래서 끼기 편하고 또 커 보이게 이렇게 사이드를 다이아로 이렇게 두르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네, 네. 남자분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결혼했다는 증표니까 편하게 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런 디자인이 돼 있고요. 디자인이 있어요. 커플링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커플링이 보통 남자분들은 꼭 결혼하시면은 여자분이 꼭 하시게 하잖아요. 이거 빼면 화내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벤치마크라고 예. 그 유명한 이 커플링만 전문하는 회사의 딜러십이 있어요. 아, 벤치마크. 예, 예, 예. 아주 좋은 회사인데 네. 가격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네. 그리고 한번 이거 커플링 결혼하시면은 이건 영원히 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애프터 서비스도 손가락이 틀려지면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플랜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쁘고 그 컴포트 핏이라고 반지 안이 동글게 굴려 있어가지고 남자분들이 끼시기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공기가 통해갖고 땀도 안 차고 네. 왜 이 반지 주얼리에가요? 예, 예. 오래 통해요? 끼면은 여기 자국 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회사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오, 예, 그러니까 편해요. 그런 거 예. 때문에 또 인기가 더 있나 보군요. 예, 저는 이거 강추해드려요. 그리고 예. 커플링으로는 벤치마크 거를 네. 강추해주시는데 네. 마침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는 CC 다이아몬드에서 딜러십을 갖고 계시군요. 네. 사진을 보고 저희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 샘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벤치마크에서 나온 샘플이요.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책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컬러도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 두께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네, 예,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 부탁을 드리고 한 시간은 좀 걸리시 일주일에서 열흘. 네. 아, 그러니까 거기다 오다를, 예, 손가락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벤치마크 것도 혹시 50%에 포함이 되나요? 아, 50%를 하려면 그거를 높이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네. 근데 이거 회사 제품이니까 저는 오픈해갖고 저희 마진 볼만큼만 하고, 네, 회사에서 내려온 가격이 있어요. 아, 이 벤치마크 거는. 예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싸게 드리니까, 네, 아주 제가 회사 가격을 그냥 드릴 순 없고요. 네. 저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살 수 있는 기회다, 기회예요. 이번이. 예, 예. 네. 커플링 자체로. 그런데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은 오늘, 내일 아니면 뭐 7일 이렇게까지 하셔야지 또 발렌타인데이 있으니 같이 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네요. 연인의 경우는,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연인의 경우, 예, 같이 끼고 그날 뭐 저녁을 먹는다. 날짜를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아, 이거는 저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커플링은? 예. 아주 가는 거. 예. 남자, 여자가 똑같은 두께로 하면 여자는 너무 굵잖아요. 이쁘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5mm면 여자는 3mm 이런 정도로 하면 되니까. 네. 여자께 뭐 가는 거는 100불선부터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은 커플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주네요. 네, 네. 그리고 모양도 이쁜 게 참 많아요. 어, 다양한 거예요, 네, 모양도요. 뭐 몇백 개 돼요 모양이. 아, 네. 그런데 이 뭐 값싸 보이지 않고 커플링으로서는, 예, 최고다. 네, 그렇죠. 요즘 이거 커플링을,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사귀시는 분들, 네네네네, 로즈골드로 똑같이 끼는 거. 아, 여기도 로즈골드예요? 로즈골드도 있고, 셀러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플래티넘도 있고, 네, 뭐 다 있어요. 아, 선택. 가격대도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만큼. 그러니까 14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0불이면 18K는 한 150불 돼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뭐 한 250불, 300불. 가는 걸로 하시면. 가는 걸로 하면 그 정도 선에서부터, 네, 시작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아니면 워낙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비싸고 사실 또 너무 싼 거는 좀 의미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펜던트에 대한 트렌드도 좀 궁금해요. 펜던트야? 예. 이 회사는 저기 커플링만, 커플링만 취급해서 해요? 펜던트 이런 건 안 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회사, 큰 회사들의 딜러십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거는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들은, 네, 이제 딱 열흘간 가보면은 파격 세일에 포함이 막 돼 있는 경우가 많겠군요. 그냥 전폭목 저 가게에 있는 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발렌타인스 데이 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결혼할 때 이거 하는 게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예, 있고. 예.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중요하고 돈 많이 들고 그래요. 예. 이런 상담들 많이 오죠. 네. 많이 사실 하세요. 믿고 상담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어차피 뭐 아예 뭐 팔려고 하겠지 뭐라는 선입견들이 있으시면 그런데, 예, 많이 해오셨죠 그동안 상담도. 아, 엄청 많이 했죠. 예. 그 어머니들은 거의 다 뭐 제가 해드린 분이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아드님이 결혼하시거나 뭐 이렇게 딸이 결혼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건 많아요. 네. 요즘 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성취감이 높게 저는 자신 있게 잘 해드리는데.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 보통 이제 워낙에 온라인 쇼핑이 이, 맞아요, 친구들이 익숙해서, 네, 가격을 또 다 설치해보고 오겠네요. 네. 올 때도, 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아, 차라리. 예. 다이아는 뭐 그 크리얼리티, 그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공부를 다 하고 오니까 너무 편한데 문제는 그 거기서 하는 거는 컬러하고 크리얼리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또 내용들이요. 예, 그게 가격이 뭐 한 배, 두 배, 세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아, 똑같은 스톤이라도. 네. 그걸, 오, 모르고 온라인을 통해서 잘못 사시면은, 네, 그런 제품을 사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꼭 저기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서티피케이트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이거는 그 가격에 사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아, 그런 것까지 상담을 해주세요? 예, 뭐 보석에 관한 거는 제가 다 해드려요. 제가 아는 하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 다이아몬드에서 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거를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도 상담해 주신다고요? 네. 뭐 100% 다 사면은 저 부자 됐겠죠. 야, 근데 그런 게 그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더 많이 주셨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예, 손님들이 뭐 오래됐으니까요. 네, 네. 25년이나 됐으니까 안 떠나시고 고정 고객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딴 데 어디 누가 한다 그러면 아니야. CC로 가면 돼. 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잘해드려야지 모시고 오니까 제가 잘해드리려고 많이 애는 쓰는데 네. 모르겠어요. 25년 되셨으니까요. 네. 이제 함께 하셨던 고객분들 중에는 예전의 디자인을 뭐 다시 좀 바꾸고 싶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이것도 이거 네. 알게 모르게 패션 엄청 타지요. 보석류도. 자주 타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주기가 한 10년에서 20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한 20년 전에 제가 25년 됐으니까 저한테 네. 20년 전에 했던 분들은 지금 트렌드랑 조금 안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리세팅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계신 거 쓸데없는 거는 가격을 쳐서 트레이드를 해드리거나 예, 뭐 고장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십 년 되면. 네네네. 그런 건 전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네. 뭐 스톤만 살리고 모양 싹닥 바꾸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모양이 바꾸기가 그런 거는 예. 그거 자체를 제가 그냥 트레이드 해드려요. 그걸 내가 구입하고 예. 새 걸로 만들어드리고 아. 예. 뭐 손님들은 그 금을 녹여서 또 금을 만들고 거기는 다이얼 빼서 여기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요. 예. 아, 수작업이 더 들어가는 게. 예, 그 빼는데도 돈을 받거든요. 알을 빼는데도. 그렇겠네요. 그 빼면은 그 금은 이제 못 쓰게 되니까 네네. 밀트 이렇게 녹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녹여서 금값으로 파시면 옛날 20년 전에 사셨던 가격보다 더 받으세요. 아, 오히려 금값 자체가 올랐으니까. 네, 네, 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실만 해요. 옛날 거 굳이 이쁘지도 않은 거 계속 끼시고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다. 뭐 의미가 네. 뭐 많은 거라면 모를까. 그렇죠. 네네. 남편한테 선물 받았거나 뭐 의미가 있는 거는 그냥 킵하시는데 그냥, 네. 네. 그냥 뭐 액세서리급 이런 거는 바꾸시는 게 바꿔서 더 즐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 리페어도 해주시고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리세팅도 해주시는데 뭐 요즘 걸로 교환까지도 가능하시다. 예예. 예. 네. 저한테 구입하신 거는 예. 제가 80%를 크레딧을 드려요. 네.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1,000불 주고 파는 거는 네. 지금 오시면 제가 800불 크레딧을 드리고 새 걸로 바꿔드려요. 아, 네. 네. CC 다이아몬드 영수증만 킵하시면 되는 거네요. 영수증 아니, 없어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제 물건은 알아요. 그렇습니까? 네. 와, 아니 근데 만약에 예. 뭐 20년 전에 1,000불 주고 샀는데 지금 800불을 쳐주신다고 하면 20년 동안 200불 내고 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즐기신 거죠. 200불 내고 즐기신 거예요. 네. 20년 동안 이 보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80%는 쳐주시면서 교환해주시는 거예요. 교환, 네. 다이아는 100% 해드려요. 이 알 다이아. 만약에 1캐럿을 예. 그때 5,000불에 저한테 사셨다. 네. 네. 그러면 5,000불 크레딧 드리고 바꿔드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이아는 100%로? 네. 그 당시 산 가격 그대로? 네. 이야. 산 가격 그대로 돈은 안 드려요. 돈은 안 드리지만 네. 크레딧을 주신다는 예, 거죠. 예. 트레이드 할 수 있는 다른 더, 물건에. 그러니까 1캐럿을 1.5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러시면 그걸 100% 다 드리고 나머지 차액만 내시면 돼요. 이야. 그동안 끼신 분은 전혀 그러면은 즐기신 거네요. 루즈예요. 예. 즐기신 거네요. 그동안. 그래서 보석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CC 다이아몬드에서 그래서 구입하면 좋고.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까지 네, 굉장히 네. 확실하시네요. 지금 보석 비즈니스도 뭐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또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그게 쉽지가 뭐 않아요. 쉬운 거 아니죠. 네. 네. 근데 정직과 성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객들로부터 어떤 신뢰 그쵸. 이런 거 하나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는 다음 주 수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예요. 만약에 오늘 CC 다이아몬드의 우리 크리스 조 대표께서 여기 안 나오셨으면 대충 모르고 또 오 맞아 내일이 내일이 발렌타인스 뭐 이럴 뻔했어요 저희도. 뭐 급하게 초콜릿 사고 막 이렇게죠. 네, 저희 열흘 전에 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2월 14일이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이제 쉽게 잘 안 들잖아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열흘 동안 네. CC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전품목 순금만 빼고는 다 50%. 네. 여러분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예 네. 아까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예,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예, 제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타운 플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3층에 그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신 걸 보면 정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에서 왼쪽이요. 왼쪽에 예, 예. 바로 그, 보여요. 그 양쪽 끝에 다이아몬드? 쪽이 아니라 가운데 쪽이라고 코리아 타운 플라자의 가운데쯤이라고 보시면 아마 이렇게 틀림없을 것 같고요. 3층입니다. 네, 3층. 3층이요. 네.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하나 좀 남겨주세요, 저희한테. 예, 에리아 코드가 213이고요. 네. 387. 네. 8700, 8700번입니다. 네. 이 전화번호도 25년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387에 8700번이요? 네, 네. 예전에 알고 계시던 분도 그냥 쓰시면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예, 예. 언제나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껏 예, 문의해 드릴게요. 13387에 8700번. 네. 네. 13387-8700번. 앞으로 또 한 25년 변하지 않을 번호입니다. 네. 아. 니코. CC 다이아몬드. CC 다이아의. 예, CC 다이아의. 고맙습니다. 영원한 프렌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딱 열흘간 전품목 50% 파격 세일. 오늘 크리스 조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북경 의술원. 전통 중국 의술과 새로운 차원의 동양 의술이 만났습니다. 북경 의술원. 안녕하십니까. 북경 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예를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학술과 임상 경험,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북경 의술원.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강추 북경 의술원. 지금 전화주세요. 323-733-8887 323-733-8887 올림픽과 윌튼 코너 북경의술원. Q&Q 금은보석에서 발렌타인스데이 스페셜 세일 업투 40% 업 세일을 합니다. Q&Q 금은보석은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디자인과 세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Q&Q 금은보석에서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을 준비하세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이아몬드까지 세련된 디자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업투 40% 업 세일 세일. 사가와 웨스턴, 웨스턴 병원 몰래 1층 213-388-3577 213-388-357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라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가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최신 럭셔리 콘도미니엄 엘리먼트 436을 소개합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중간 사이인 오가와 버질 최고의 로케이션. 소음 제거를 위한 2인치 에어캡 인슐레이션 및 특수 이중창, 지진보험이 포함된 저렴한 HOA, 최신 설비 피트니스룸을 갖춘 럭셔리 콘도미니엄. 타겟, 버스 정류 지하철, 마켓, 공원 등 모든 편의시설들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체 80% 솔드아웃. 74유닛 중 3베드룸 유닛 15개만 남았습니다. 세일즈 오피스는 431 사우스 버즐 에비뉴에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5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13500-0317 13500-03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지금껏 써니사이드를 믿고 소중한 가족들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사이드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돕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써니사이드 장의사 품격 있고 저렴한 비용의 화장 장례 프로그램 지금 문의하세요. 365일 24시간 800-232-5023 800-232-5023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떡해,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도강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성모가 부릅니다. 너의 곁으로 너의 하얀 웃음이 자꾸만 기억나 바보처럼 웃게 돼 나보다 먼저 내 눈이 네가 그리워 널 찾아가는지 자꾸 커져가는 너를 지워보지만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받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사랑해 주겠니 너의 하얀 웃음이 아침을 깨우는 나의 삶이 되었어 난 기대하고 있었어 너의 하루에도 내가 있기를 더 바라게 됐어 벼랑 끝에 선 듯 절망이 날 깨웠어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받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 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본 적도 없어서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던 날 가득히 넌 채우고 있어 너의 사랑으로 네, CC 다이아몬드에서 오셔갖고 뭐 전품목 50%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이번 14일 발렌타인스데이 때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는 그런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어쨌든 자꾸 반짝이는 걸 좋아하시는 건 맞죠? 아 그럼요. 좋아하시죠. 네. 큰 거 안 바래요. 네. 너무 큰 거보다는 작고 반짝이는 걸로. 네. 4월 28일 날 네. 제 16회 아 이거 벌써 16년 됐어요. 한국일보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이번에는 4월 28일이에요. 네. 입장권 구입 열기가 주말 동안 엄청 뜨겁게 예, 달아올랐네요. 저는 뭐 딴 것보다는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2월 달 초에 슈퍼볼 보는 거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본다면 4월 달에도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냥 그렇죠. 즐겨 주는 거. 근데 이게 좋은 자리들은 빨리 살려고 이제 오셨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이왕이면 더 앞이냐 뒤냐가 결정이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저렴한 좌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 저렴한 좌석들도 구입하셔 갖고 하루 피크닉 즐기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매 사이트가 있죠. 입장권 예매 사이트. 네. ktmf.koreatimes.com 예매 사이트로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23-692-2055, 323-692-2187 뭐 등등의 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티켓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결정 내리시지 마시고 미리 아예 4월 28일 날은 우리 휴대폰에 딱 저장해 놓고 미리 그렇죠. 일정에 아예 그렇죠. 미리 가격을 결정하셔갖고 미리 구입하시면 그 가격대에 제일 좋은 자리. 단체의 경우는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맞습니다. 단체의 경우 할인도 가능합니다. 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은 따뜻하게 감싸줄 SG 워너비의 라라라란 곡입니다.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오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진행해 이용돈 김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